남들이 나한테 못생겼다고 하는 건 문제가 안 돼. 왜? 난 사실 잘생겼으니까. 하지만 남들이 내 머리가 나쁘다고 하면 문제가 돼. 왜? 난 진짜로 머리가 나쁘니까. 오래전에 어떤 TV 청춘 드라마에서 들은 대사입니다.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내가 주눅 들어있지 않으면 남들이 아무리 비웃어도 그건 비웃음이 아닙니다. 하지만 나 스스로 자신이 없으면 작은 농담도 상처가 되죠. 어떤 상처는 그렇게 스스로 만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영화 나의 그리스식 웨딩에서 오늘 첫 곡 띄워드렸습니다. 오레야 부 이니 니피마스. 무슨 뜻인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냥 The Greek Wedding Band가 이 곡을 연주하고 노래를 했는데요. 남자를 만나서 늘 퍼져있던 사람이 화장도 하고 예쁘게 바뀌고 이런 장면 보면 가끔 머리에서 뚜껑이 열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냥 아유, 왜 이 사람은 겨우 그의 계기가 이것밖에 안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주저앉아 있지 않고 그 변신하는 모습이 그래도 좋았어요. 그리고 나의 그리스식 웨딩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뭐 미덕이 많았던 영화 같은데,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사실 저는 엊그제 그 정성희 씨와 어제였죠? 엊그제라니 참, 바로 어제 정성희 씨와 이야기를 하면서 정성희 씨가 맨 마지막에 많이 예뻐지셨고 이렇게 인사말을 했는데, 그 순간 그 인사말이 아주 듣기가 싫었었어요. 그것도 아마 저의 자격지심이었던 것 같은데, 누군가에게 많이 예뻐지셨습니다 혹은 아, 더 예뻐지셨어요 이런 이야기 들으면 저는 그 인사말이 그렇게 싫더라고요. 나한테 할 인사말이 저것밖에 없을까?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혹시 내가 아나운서라서 외모를 신경 쓰는 사람처럼 보여서 그럴까? 뭐 이런 이게 다 속으로 혹시 남들이 나에게서 얼굴이나 혹은 뭐 목소리나 그거 외에 다른 면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 아닐까? 이런 자격지심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전부 제 스스로가 손톱을 세워서 저를 이렇게 갉아내는 건데, 어렸을 때부터 제가 갖고 있는 믿음 하나는 있습니다. 굉장히 촌스러운 믿음인데 뭐냐면요. 나의 키는 내가 좌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고3 시절을 그 짐승의 시간을 보내면서 제가 늘 가지고 있었던 그 신념 중에 하나는, 그래, 모든 것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남들과의 관계가 아니라 나 스스로를 나 혼자서 컨트롤할 때는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마음먹은 것대로 일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많이 그렇게 실행이 되는 것을 봤거든요. 그것은 내가 내 스스로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해요. 길을 불어넣으세요. 자, FM영화음악 오시는 길 알려드릴게요. 이제 거의 눈 감고도 말할 수 있을 지경이 됐는데요. 우편번호 150-600번,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 우체국 43-819호. 이거 보면 참 대단해요. 그 습관이라는 거. 숫자에 굉장히 약한데 이 숫자들을 다 외우고 있잖아요. FM영화음악 정은임입니다. 담당자 앞으로 편지나 엽서 보내주시고요. 인터넷 주소는요, www.imbc.com, 라디오, FM 영화음악 정은임입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밟아오시면 됩니다. 여러분을 위한 이번 주의 선물은요, 영화음악 전문 레이블 M&F에서 제공하는 말죽거리 잔혹사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이고요. 또 청취자 초대 시사회도 있는데요. 2월 4일 수요일 오후 8시 50분에 서울 종로에 있는 허리우드 극장 일관에서 Love Me If You Dare, 2003년 바로 작년 가을에 프랑스 관객을 사로잡은 색다른 로맨틱 코미디라고 하네요. 자, 이 시사회가 있습니다. 자, 시사회 열기 전에 저희가 그 음악을 먼저 들려드릴까요? Love Me If You Dare 중에서 그 세 명의 여성 트리오가 아카펠라로 부르는 곡입니다. 트리오 에스페란차가 부르는 La Vie en Rose. O seu olhar brilha no meu, seu riso ri na minha boca, seu grito que me torna rouca, meu coração bate no seu. Quand il me prend dans ses bras, il me parle tout bas, je vois la vie en rose. Il me dit des mots d'amour, des mots de tous les jours, et ça me fait quelque chose. Il est entré dans mon cœur, une part de bonheur, Donc je connais la cause. C'est lui pour moi, pas pour lui dans la vie. Il me l'a dit, l'a juré pour la vie. Et dès que je l'aperçois, alors je sens en moi mon cœur qui bat. E nossas noites só em sim. A vida volta e a dor passa. O seu calor que me abraça. E esse amor que não tem fim. Quand il me prend dans ses bras, il me parle tout bas. Je vois la vie en rose. Il me dit des mots d'amour, des mots de tous les jours, et ça me fait quelque chose. Il est entré dans mon cœur, une part de bonheur dont je connais la cause. C'est toi pour moi, moi pour toi dans la vie. Tu me l'as dit, l'as juré pour la vie. Mais dès que je t'aperçois, alors je sens en moi mon cœur qui bat. 그 이렇게 여러 영화가 있잖아요. 거기에 정말 특이하고 재밌는 거를 여기에 다 짬뽕을 해놨어요. 마지막이 멋있게 끝나니까 더 좋아요. 사무라이 영화치고 상당히 잔인한데 가끔씩 유머를 주면서 좀 가볍게 처리를 해서 맨 끝부분에 뭐라 그래 탭댄스 있죠. 그 장면이 너무 재밌었고요. 그 로얄 테넨바움이라는 영화처럼 이렇게 막 실수를 자아내면서 웃기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기존의 다케시 영화들 영화에 익숙한 관객들에게는 보너스적인 그런 매력이 될 수 있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일반 관객들에게는 다소 진부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고편보다 재미있을까? 자, 늘 수요일 27시에 만나보는 분 모셨습니다. 먼저 청취자들의 목소리를 만나봤는데요. 필름 2.0의 편집장 이지훈 기자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청취자들이 먼저 시사회에 가서 영화를 보고 이러저런 평을 올려줬어요. 네. 자토이치를 보고 나서 그 시사회 예. 그 뒤에 감상문들을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어떠세요? 네, 뭐 공감하는 얘기고요. 네. 그 기타로 다케시 스스로가 이 작품을 제작할 당시에 자기 영화 중에서 가장 재밌는 영화가 될 거라고 공언을 했듯이 네. 사실적으로 굉장히 그 오락적인 영화로 나왔고요. 그런 반응들이 청취자 여러분들도 똑같이 느끼신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주에 바로 개봉하죠? 그렇습니다. 예, 네. 기타노 타케시라는 이름을 듣고 그의 팬인 그런 일반 그 영화 애호가들이 이 영화를 본다면 혹시나 뭐 그의 색이 좀 사라졌어라고 느낄 만한 부분은 없나요? 몇 가지 의미에서 기타노 타케시 영화들은 그 전작들을 봐도요. 그 좀 다른 면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만든 이제 예컨대 야쿠자 영화들을 그 같은 경우에는 그게 어떤 본격 야쿠자물이라고 할 수가 없고요. 결국은 이제 그 사람이 그 삶을 통찰하는 가운데 야쿠자라고 하는 세계들을 소재로 건드리고는 있는데 사실 굉장히 조소하거든요. 굉장히 조롱하고 또 슬쩍슬쩍 이렇게 잽을 날리면서 그게 뭐 대단한 거냐. 그냥 그렇게 바둥거리고 사는 거. 너희들도 그렇게 살고 나도 그렇게 살고 세상이 다 이렇게 하찮다 이런 의미에서의 그 한 조류가 있다면 또 하나 이제 키즈 리턴 같은 영화들처럼 그 사람이 이제 깊숙한 곳에서 어느 순간 뿜어져 나오는 이상한 노스텔지아가 있어요. 그리고 그 제가 보기엔 그것이 분명한 목적 의식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그런 어떤 다른 한 조류에서 나오는 그 일종의 조소의 반하는 의미에서 자기 자신이 그저 선택한 듯한 어떤 감정적인 여운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네. 만약 키즈리턴 같은 영화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자토이치는 조금 다른 영화가 될 것이고요. 기타나 다케시의 여타 야쿠자 영화들의 맛을 들이신 분들이라면 자토이치가 저는 그렇게 다르게 다가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토이치, 뭐, 영화가 아직 개봉하기 전에 말씀을 드리는데 영화 줄거리나 대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지 않고 그냥 그 속으로 그냥 깊숙이 벌써 들어가 버렸네요. 네. 자, 어떤 영화죠? 예, 자토이치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좀 생소한 이름인데요. 일본에는 뭐 너무너무 유명한 그런 네. 저기 이야기래요. 가츠 신타로라는 배우가 있어요. 배우이자 감독도 했고요. 제작도 겸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 가츠 신타로가 대략 24번 정도를 리메이크 했고요. 전체적으로는 약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27번인가 28번 정도가 리메이크 된 일본의 유명한 그 시리즈 네. 사무라이 극입니다. 예. 맹인이고요. 방랑 검객이죠. 안마도 하고 또 도박 굉장히 잘하는 그런 이제 사무라이예요. 이 사무라이가 뭐 여기저기 다니면서 뭐 싸우는 얘기라고는 할 수 있는데 기타로 다케시는 여기에서 뭐랄까요? 몇 가지 설정만을 갖고 온 상태에서, 왜냐면 이제 당초에 이 영화를 기타노 다케시가 그렇게 만들고 싶어 하진 않았어요. 이 자토이치가 일본 국민들 사이에서 굉장히 인기라고는 하는데, 네. 기타노 다케시는 이 이야기를 별로 좋아하지를 않았대요. 그래서 그래요? 별로 뭐, 다시 자기가 리메이크 하거나 이런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 이 영화 제작을 맡은 사람이 이제 기타노 다케시의 절친한 친구이기도 한데요. 한번 해보라고 해서, 그러면 내가 내 스타일대로 완전히 다르게 한번 만들어 보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만든 영화가 이 자토이치입니다. 네. 기타노 다케시의 자토이치는 맨 처음에 이제 자토이치가 등장을 하고 이 맹인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별로 이제 관심을 갖지 않다가 어느 마을에 도착을 하죠. 그랬더니 이제 그 마을에 있는 그 긴조라고 하는 일종의 악당들의 무리가 살고 있는 마을인데 이 마을로 자토이치가 들어오고요. 이 마을에는 하토리라고 하는 또 다른 무사도 들어오게 됩니다. 이 네. 하토리는 자기 아내의 어떤 구한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청부 살인을 하는 그런 검객이고요. 이 하토리가 그 악당 일당에게 이제 말하자면 이제 고용이 되고요. 여기에 이제 실제로는 남매인데, 남동생이 여장을 하고서 둘이 이제 게이샤로 그 마을을 떠도는 자매가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부모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이 마을에 들어왔는데 이 친구들의 원수를 갚는 일에 하토리와 자토이치가 엮입니다. 네. 서로 반대편으로 엮이면서 벌어지는 그런 어떤 활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기타노 다케시 감독으로서는 처음으로 사무라이 영화를 만든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일본의 사무라이 영화의 그 전통에서 얼마나 가까이 있으면 또 얼마나 벗어나 있으며 그 안에 기타노 다케시만의 어떠한 색깔이 담겨 있는지. 예, 그 부분이 바로 이 자토이치를 기타노 다케시가 자기만의 스타일로 만들고자 했던 어떤 핵심인데요. 그 예를 들어서 일본 사무라이 영화들의 등장하는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무사들의 액션과 또 어떤 활극 같은 것들에 나름대로의 그 의미들을 심어 놓습니다. 네. 대개는 어떤 비장미 같은 것들이 숨어 있고요. 네. 구로사와 아키라 같은 과거의 거장들 영화에서의 사무라이라고 하는 것들은 일종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 중에 하나이고요. 인간애를 표현하는 수단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등장을 하는가 하면 또한 굉장히 잔혹하고 또 비열한 사무라이들의 같은 경우는 사실상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것 외에는 다른 목적을 찾을 수 없는 사람들의 어떤 마지막 출구 같은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비장한 면이 있고요. 이렇게 몸으로 보여지는 액션 그 뒷면에 존재하는 어떤 목적의식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 기존의 사무라이 영화들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기타노 다케시의 자토이치가 정말로 다른 것은 거기에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이 자토이치는 왜 자기가 떠돌면서 그렇게 사람들을 죽이는지 또 왜 게이샤 남매의 복수를 대행해 주는지에 대한 아무런 명분도 없고요. 네. 굳이 돈 때문도 아니고 네. 뭐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그냥 저지르는 일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기타노 다케시는 CG까지 사용한 사실적인 살인 묘사 장면들을 통해서 굉장히 무색무취한 느낌으로 그 활극들을 연출해내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점이 자투리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런 것들이 아마도 그의 전작들인 야쿠자 영화들에서 나왔던 그 기타노 다케시만의 니힐리즘, 굉장히 허무하게 삶을 깊숙이 들어가지 않고 겉돌면서 비웃는 그런 의미에서의 기타노 다케시의 전통과는 맥을 닿아 있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무라이 활극에 대한 아무런 경의와 아무런 어떤 전통을 이음 같은 것들이 존재하지 않고 있고요. 마지막 부분에 보면 아까도 청취자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집단 군무 장면이 나옵니다. 탭댄스가 곁들여진. 사실은 그것은 무국적의 시퀀스예요. 그건 네. 일본의 전통도 아니고 서양의 탭댄스를 가져오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섞인 이제 그런 아이리시 댄스의 분위기도 나고요. 맞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은 그 전까지 영화에 나오는 그 국부적인 요소들에서 보이는 그 코믹한 부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뭐 사무라이 활극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그런 면에서의 다케시적인 어떤 유머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기타노 다케시가 사무라이 이야기에는 난 관심 없다라고 천명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나는 그냥 이 이야기에서 앞뒤 다 빼버리고 또 아무런 의미도 난 찾으려고 하지 않고 그냥 사무라이가 등장하는 재밌는 오락영화 만들고 싶었고 그런 것들 그런 어떤 틀을 벗어나자고 하니까 그런 집단 군무 같은 것들도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할 수도 있다라고 너무나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듯한 모습이 보입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니 결과적으로 이 영화는 오락 영화인 셈이 돼버렸는데 표현하자면 무서운 오락 영화입니다. 정말로 진정으로 오락을 위해서 만든 오락 영화이기 때문에 저는 네. 무섭다고밖에는 표현을 할 수 없겠습니다. 그 무섭다는 의미야?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세요. 네, 왜냐하면 그 또 한 가지 예를 들면요, 이 기타노 다케시의 그 어떤 그 외모가 저기 노란 염색한 분이에요. 네. 거기다가 이제 그 칼을 휘두를 때마다 자꾸 입을 이렇게 뭐라 그래 우물우물 거려요. 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중얼거리는 것도 아니고 자기 나름대로는 뭔가 이거 제가 느끼기에는 귀찮네 이런 의미예요. 이런 표정으로 그렇게 이제 활극을 저지르면서 그 지나가는 모든 이야기들 속에 아무런 개연성과 의미를 찾을 수 없다는 의미에서의 무서움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이 자토이츠 맹인 검객의 이야기를 처음 접하지만 네. 이 자토이츠 시리즈를 24번이나 접한 일본 관객의 경우는 지금까지 아주 익숙했던 이야기가 갑자기 확 뒤틀리는 거기에서 오는 충격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특히 그 맹인 검객이 일본 그 사회 내부에서는 일종의 어떤 가치가 개입된 인물이잖아요. 네. 어느 마을에 도착해서 그 마을에 어떤 악을 뭐 뿌리 뽑고 사람들에게 뭐 좋은 일도 해주고 그런 인물인데 예, 그 기타노 다케시의 자토이츠는 무가치적인 가치가 전혀 그 개입되지 않은 인물이라서 거기에 대한 일본 관객의 반응은 혹시 아시나요? 사실 제가 일본 관객들의 반응은 그렇게 정확히 예. 들어본 바는 없는데요. 이 영화가 그 베니스 영화제에서 상영됐을 때의 어떤 열렬한 환호 같은 것을 생각해보면 들리는 외신에 의하면 자국 내에서보다는 외국에서 더 많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해요. 그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어떤 무국적인 취향의 네. 그런 어떤 오락이 반영이 된 셈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자토이치 저도 시사회에서 봤는데요. 영화를 보면서 아주 인상 깊었던 것은 그 음향과 음악이 쓰이는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네. 사람들의 어떤 발자국이라든지 혹은 뭐 농부들이 그 쟁기를 휘두르는 그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음향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나오는 장면이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자토이치 중에서 일단 영화 음악을 하나를 들어볼까요? 그 작곡가인 케이지 수즈키가 이 영화의 음악을 맡았는데 자 마지막에 아까 전에 그 무국적 댄스들의 그 향연이 벌어지는 그 부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스티벌 네, 이번 주에 개봉하는 기타노 다케시 감독의 자토이치, 맹인 검객의 마지막 장면에 나오던 바로 그곡 페스티벌이었습니다. 이 작곡가 케이지 수즈키요, 야 배우이기도 했대요. 그 이와이 슌지 감독의 영화 피크닉, 러브레터, 그리고 스왈로우 테일 버터플라이에 출연했다고 하는데, 영화 러브레터에서 그 남자 후지 이츠키의 아빠, 혹시 지금 네. 진짜 기억하세요? 네, 기억합니다. 그 사람 역할을 했대요. 네, 저는 그 얼굴이 지금 가물가물한데요. 자, 예고편보다 재미있을까? 이번 주에 개봉하는 영화들을 미리 보고 그만의 시선으로, 그만의 눈으로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필름 2.0의 편집장 이지은 기자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이번 주에 또 어떤 영화가 우리에게 다가오죠? 곰이 되고 싶어요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참 그 보신 분들 사이에서는 참 열광적인 환호를 받고 있고 그러나 이제 규모가 작게 개봉하는 바람에 그렇게 큰 배급력을 타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만 아무튼 정말 이번 주에 강추해드리고 싶은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그 어머 물고기가 됐어요라는 그 애니메이션이 그 사람들에게 또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준 적이 있습니다. 그 못 봤어요. 아, 못 보셨어요? 네. 아, 정말 재밌는 영화였는데 네. 그 애니메이션이 덴마크 거였어요. 이번 이 작품도 역시 덴마크 영화입니다. 실제 예고편을 봤는데 아주 맑은 수채화 같은 애니메이션이더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 어떤 뭐랄까 여백이 굉장히 많이 있고 이게 이제 그 북극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다 보니까 온통 이제 흰색 아니면 이제 푸른색, 붉은색 쪽에 이제 단색들이 처리되어 있지만 그 처리된 것이 그 농밀한 어떤 유화의 느낌이 아니고요. 그 동양적인 의미에서 한지 느낌이 좀 나고요. 네. 여백과 선의 미학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애니메이션입니다. 그 이야기는 그 곰이 되고 싶은 소년의 이야기예요. 얘가 왜 곰이 되고 싶냐면 그 어느 날 근처에 있는 곰의 가족과 인간의 가족에서 사건들이 하나씩 터지게 됩니다. 그 인간의 가족에서는 인간 아이가 하나 태어나고요. 곰의 가족에서는 곰 새끼가 이제 죽는 사건이 터지게 되는데 그 이 아빠 곰이 너무나 상심을 한 아내 곰을 위해서 이제 인간의 아이를 이제 데려오게 되고요. 네. 그 인간의 아이가 곰 가족 사이에서 곰처럼 이제 성장을 하게 되죠. 그러나 이제 아이를 잃어버린 인간의 아버지가 가만히 있을 리 없고 인간의 아버지가 이 곰과 또 전 싸움을 벌이고 나중에 이제 홀로 남게 된 이 아이가 곰이 다시 되기 위해서 인간이지만 다시 곰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겪는 어떤 과정들이 이 영화의 줄거리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사실 동물의 세계로 편입된 갓난 아이, 어린 인간의 아이라는 이 어떤 소재는 많은 영화나 많은 애니메이션에서 쓰였잖아요. 그런데 그 대부분이 결국은 인간 사회로 마지막으로는 편입을 되거나 스스로 인간이 되는 길을 택해요. 근데 이 아이는 그 정반대의 길을 가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 작품은 두드러진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그 사실상 어린아이 혹은 어린 동물들이 등장하는 애니메이션에서 그가 속하지 않은 다른 세계에서 겪는 역경과 성장은 제가 보기엔 거의 90% 이상의 영화에서 채택하고 있는 소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작품의 첫 번째 특징은 그가 다시 인간 세상으로 회귀하지 않는다는 데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작품이 마지막에 가서 어떤 신화적인 이야기들로 작품의 성격을 바꾼다는 데 있습니다. 저는 물론 이 작품이 동양적인 미학을 영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데에서 놀랄 만한 찬사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어떤 의미들은 예컨대 이 작품의 제작사는 프랑스예요. 프랑스의 키리쿠와 마녀, 또 프린스 앤 프린세스 같은 역시 훌륭한 작품들입니다. 네. 이런 애니메이션 작품들을 만들었던 레자마테르라는 제작사에서 만든 애니메이션입니다. 덴마크와 프랑스의 이런 어떤 주목할 만한 제작진이 만든 그런 작품임에는 이민 때문에 굉장히 그 우리가 좋게 볼 만한 부분들이 있고 또 그들이 그 유럽 국가들이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동양에 대한 관심들이 사실 애니메이션에서는 그 심심치 않게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네. 실사 영화에서는 좀 도입하기 힘든 정서이지만 애니메이션이 갖고 있는 그런 이미지적인 미학을 도입한다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거든요. 더군다나 이 배경이 또 에스키모들의 삶과 이런 어떤 단선적인 공간이죠. 어차피 그 공간이. 네. 또 광대한 자연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분명 괄목할 만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제가 정말로 재밌었던 부분은 그 후반부예요. 곰이 되기 위해서 이 어린 소년이 다시 어딘가로 들어가야 할 때에 그 어머니의 목소리를 빌어서 등장하는 어떤 그 계시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네가 곰이 되기 위해서 통과해야 할 세 가지의 의뢰가 있는데 제가 그걸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겠고요. 세 가지의 의뢰 중에 마지막이 고독입니다. 저는 여기서 상당한 어떤 좀 충격을 받았어요. 그 앞부분에 통과해야 될 것들은 뭐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이렇게 좀 강해져야 되고 자연에 적응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째서 고독을 배워야 하는가라고 하는 점에서 이 영화가 흔히 갖고 있는 인간 사회와 자연을 단명하게 대비시킨다거나 하는 것들에서 좀 벗어나 있는 그런 느낌들을 찾을 수가 있어요. 이 영화는 분명한 의미에서 어린이를 위한 영화는 아니고요. 어른들로 하여금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에 당신들이 어떻게 맞닥뜨려야 할 것인가를 너무나 차분하고도 강한 어조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고독이라는 의미고요. 따라서 이 영화가 뭐랄까요, 그 자연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해서 인간들과 또 동물들이 어떤 순조롭고 조화롭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네. 마지막에 보면 이제 곰과 싸우는 장면 같은 것들이 굉장히 잔혹하게 묘사가 되고 있고요. 그렇게 서로 이렇게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서 그 어떤 영역 싸움을 하는 그런 면들이 굉장히 그 서늘한 정서가들이 있어요. 그런 네. 서늘한 정서를 통과하기 위해서 이 감독이 내놓은 어떤 이야기들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독이나 이런 것들처럼 다소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이 많은 그런 인생과 세상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감독이 누구죠? 저희는 물론 잘... 카스트룹이라는 네. 그 덴마크 감독인데요. 네. 이 작품이 장편 데뷔작이죠. 장편 데뷔작이요. 장편 애니메이션은 몇 편 만든 적이 있고 이건 국내에 예. 소개된 적이 없고요. 예,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흔히 접했던 애니메이션,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뭐 온 가족이 볼만한 뭐 애니메이션 영화라고 하는 하지만 헐리우드표 더 정확히 말하면 디즈니 애니메이션과는 정반대의 위치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색감이 다를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흔히 그 애니메이션이 미국식 그 대중문화의 그 온갖 농담과 조롱이 가득 차서 결국은 끝에 가서는 그래도 조화롭게 뭐 화해를 하고 어설프게 그냥 모두를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껴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생각하게 하는, 보진 못했지만 듣고 보니까 정말 보고 싶어지는 네. 그런 애니메이션이네요. 예.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뒷부분이 좀 신화적인 판타지로 간다라고 하는 것에 다시 한번 주목하실 필요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 판타지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흔한 의미에서의 현실 세계와 다른 판타지를 생각해서는 안 되실 것 같아요. 예. 덴마크를 비롯한 그 위쪽 국가들, 북유럽의 북유럽의 예. 그 신화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좀 다른 의미가 있어요. 네. 그 어떤 그 북유럽이 그 뭐랄까요, 그 전쟁의 여파에서 벗어나 있던 지역이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자연 환경의 그 어떤 그 본래적인 그런 수혜와 함께 자연스럽게 신화와 판타지의 세계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쪽에서 나온 어떤 실사 영화들만 봐도 현실 세계와 신화의 세계를 구분하지 않는 영화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 잉그마르 베르히만 영화들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제7의 봉인이다. 예를 들어서 제7의 봉인과 혹은 침묵과 외침이라고 하는 잉그마르 베르히만의 두 가지 영화가 하나는 굉장히 신화적이고 하나는 굉장히 현실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같은 얘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추상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헐리우드 영화들에서 보는 것처럼 완전히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 삶의 방식을 규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맥락으로 작용하고 있거든요. 네. 따라서 이 곰이 되고 싶어요의 후반부에 등장하는 신화성을 우리가 그전까지 벌어진 현실적인 이야기들로부터 어떤 도피하는. 다른 식으로 가는 도피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그것이 결국은 이들 삶의 본질이고 마지막에 도착해야 될 종착역인 것처럼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네. 거기서 오는 감동과 거기서 오는 어떤 새로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영화가 주는 그 거대하고 광활한 영상의 아름다움보다 훨씬 더 큰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예. 그러니까 현실 도피의 의미에서의 판타지가 아니라 진짜 어쩌면 가장 현실과 가까운 그런 의미에서의 그 판타지일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정말 보고 싶어지네요. 제가 문득 예전에 읽었던 그 북유럽 동화, 어렸을 때 읽었던 별이 된 소녀라는 이야기가 갑자기 생각이 나면서 그 북유럽의 그 정서들을 한번 느껴보고 싶습니다. 자, 음악을 먼저 들어볼까요? 곰이 되고 싶어요 중에서 곰이 되고 싶었던 아이 들어봅니다. 되고 싶어요. 이번 주에 개봉하는 덴마크 애니메이션 중에서 곰이 되고 싶었던 아이 들어갔습니다. 음악도 좋네요. 예고편보다 재미있을까? 필름 2.0의 이지은 편집장과 함께 미리 영화들을 만나보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 개봉하는 영화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예, 뭐 많이 개봉합니다. 한국 영화도 네. 그녀를 모르면 간첩이라는 영화도 네. 있고요. 네. 또 안녕 UFO라는 영화도 있고요. 뭐 네. 인도 영화. 그게 이제 발리 영화라고 하죠. 그 발리우드 영화라고 하는 네. 구루라는 작품도 있고요. 많이 개봉합니다. 예. 네. 그 중에서 또 어떤 그래서 영화도... 네, 마지막으로 안녕 UFO 한국 영화 한 편 네. 얘기 더 해볼게요. 예. 뭐 이 작품 뭐 이은주 또 이범수 주연이고요. 네. 전인권 씨가 또 출연도 하고 있고 네. 그런 작품이죠. 예, 이야기는 뭐 그렇습니다. 그 이범수 씨가 맡은 역할은 박상현이라는 그 버스 운전 기사고요. 라디오 DJ가 되고 싶어서 자기 스스로 집에서 녹음을 해서 DJ처럼 네. 그것을 자기가 운전하는 버스에서 이제 틀고 다니죠. 그리고 이은주 씨가 맡은 역할은 막 실현한 맹인이 또 맹인 얘기네요. 예, 눈이 보이지 않는 그 상담원 등장 여자고요. 둘이 우연히 버스에서 만나게 되고요. 실현의 상처를 치료해주는 것은 아닌데요. 그 동네 친구가 돼요. 동네 친구가 되면서 그 이 박상현이 세 가지 다른 인물로 이 이은주에게 접근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려고 했던 것은 아닌데 우연찮게 네. 거짓말을 하게 돼요. 네. 원래 버스 기사로서의 자신, 예. 그다음에 또 이 동네 친구로 만났을 때 또 다른 다른 그러니까 전파상 예. 주인이다라고 해서 접근하는 또 다른 이미지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가 바로 그 저기 그 버스에 타고 다닐 때 그 듣게 되는 그 DJ로서의 세 가지 모습으로 접근을 하다가 결국 뭐 둘 사이에 사랑이 싹 트는 그런 이야기이고요. 예. 여기 한 가지 더 맥락이 들어가는 것이 UFO예요. 그 이은주 씨가 맡은 역할이 어렸을 적에 UFO를 한번 봄으로 해서 신비한 경험을 한 적이 있는 그런 캐릭터인데, 이 마을 사람들에게 전파를 하죠. 동네 사람들에게 UFO를 본 적이 있느냐, UFO를 보면 원하던 것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면서 사람들이 UFO를 기다리는, 이제 희망이자 미래이자 소망인 UFO를 기다리는 또 하나의 줄기가 영화를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네. 뭐 언뜻 드니까 이야기 구성 자체는 아주 새로운 건 없는 것 같아요. 특히 로맨틱 코미디에서 자주 소재로 등장했던 자신의 정체를 숨기는 남자와 그 남자의 진짜 정체를 모르고서는 다가가는 여자의 로맨스, 그리고 거기 줄기 하나에 희망의 어떤 한 요소를 찾아서 점점 그쪽으로 달려가는 뭐 사람들의 이야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 뭐 새로울 건 없는 것 같은데, 이런 특별한 이런 로맨틱 코미디가 사실 뭐 새로운 걸 바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 안에서의 예, 뭐 화학 반응을 본 거고, 특히 그 두 주인공인 이범수와 이은주의 어떤 캐릭터가 얼마나 살아나는가, 그런 것들을 보는 건데 어떤가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영화는 이제 우리가 흔히 슈퍼맨 신드롬이라고도 부르는 그 자기 자신의 두 가지 모습으로 한 여자에게 접근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두 가지 매력이 나에게 다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함이죠. 배트맨도 그렇고요. 슈퍼맨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인데, 그 이 박상현이라는 친구도 이제 세 가지 모습으로 그런 일종의 그것도 이제 관습이 되어버렸지만 그런 것들이 있고요. 이런 로맨틱 코미디에서 사실 이런 상투적인 이야기의 맥락을 탈출하기 위해서 흔히들 이제 캐릭터를 변형시키죠. 이번 영화 같은 경우도 눈이 보이지 않는 여잔데 성격이 좀 괄괄해요. 그리고 좀 이렇게 뭐랄까요, 약간 엉뚱한 구석이 있고 좀 약간 거칠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 캐릭터를 만들고 있고요. 그에 반해서 사실 박상현의 캐릭터는 그렇게 튀는 캐릭터는 아니고요. 그냥 좀 다소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캐릭터이고, 뭐 그런저런 고만한 이제 이야기 줄기를 따라가는데요. 사실 영화는 좀 아쉽습니다. 그것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정말 단적으로 해서 재미가 없습니다. 이 부분을 네. 그 우리가 조금 가혹하네요. 아니요, 그것은 제가 무슨 동네 슈퍼에 앉아서 얘기하듯이 재미없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얘기해야 될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영화가 왜 재미가 없을까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야 될 이유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제가 지금 이 영화가 예를 들어서 그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유일하게 남았던 남자친구로부터도 버림받은 인생의 끝에 놓인 듯한, 그러면서 결국 어떤 환상에 불과한 UFO를 기다리는 여자와 또 버스 운전기사라고 하는 사실 별로 가진 것 없고 보잘것없는 어떤 소시민의 사랑을 다루고 있고, 그들이 두 사람의 사랑에서 정말 삶에 굉장히 고귀하고 고결한 의미를 찾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감독의 진심에 저는 100% 동감합니다. 네.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 삶에, 또 우리가 영화를 보는 데 있어서의 주는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몇 번에 걸쳐서 반복이 돼도 저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만큼 이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진심은 저는 참 깨끗하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그 이야기들을 관객에게 전달할 때에는 분명히 이것이 영화라는 매체로서의 속성을 가져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어떤 리얼리티의 문제인데요. 예컨대 저는 많은 감독들이 진짜 우리가 현실이라고 얘기할 때의 리얼리티와 영화적으로 그것이 재가공됐을 때의 영화적인 리얼리티를 혼동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실 그 자체의 리얼리티가 아무리 깨끗하고 순수하고 감동적이라고 해도 그것이 그대로 영화에 옮겨졌을 때에는 관객에게 소통받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영화에 한번 얹어졌을 때에는 영화적인 의미로, 영화적인 리얼리티로 다시 재가공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살인의 추억 같은 영화가 사람들에게 그토록 많은 호응을 얻었던 데에는, 자, 지금의 관객들이 80년대에 벌어졌던 연쇄살인사건을 알긴 합니까? 그 현실적인 리얼리티는 지금 사람들에게는 허상에 불과합니다. 존재하지 않았던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제작진이 존재했던 사건으로, 영화 속에서 태어난 새로운 리얼리티로 다시 창조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리얼리티에서 감동을 받고 그 리얼리티에서 재미를 얻는 것입니다. 안녕 UFO가 놓친 것은 바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영화적인 리얼리티와 현실적인 리얼리티의 그 간극을 혼동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재미가 없다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야기 자체와 원래의 진심은 재미있고 감동적이죠. 네. 그러나 그것이 영화적으로 발판을 얻지 못한 것이 이 영화의 굉장히 아쉬운 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자, 예고편보다 재미있다. 항상 그 필름 2.0의 이지훈 편집장과 함께 미리 영화를 보고 그 영화에 대한 이지훈 편집장의 그 의견들을 들어보는데요. 물론 뭐 저는 가끔씩 그 신문을 보면서 그 칼럼 밑에 있잖아요. 필진의 의사는 본지에 그 뭐 방향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 청취자분들께 이 어느 저희 그 FM 영화음악의 어느 코너라 할지라도 아마 듣고 나서 어떤 분들은 아, 왜 이렇게 가혹해 내지는 이건 너무 과찬이야 이렇게 말을 하는 분들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은 다 그의 색깔에 네가 동조를 하느냐 그의 색깔을 믿어라 내지는 그런 식으로밖에 이야기를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네. 요즘 이제 저희 기자들 사이에서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언론의 역할, 또 매체의 역할이 이건 영화 얘기랑 좀 다르네요. 아무튼, 얘기 말씀하셨는데 그 어느 선까지를 지켜줄 것이고 어느 선까지를 넘어서면 안 될 것인가의 얘기들 많이 하죠. 네. 소위 말하는 이제 객관적인 어떤 비평 매체로서의 예. 저널리즘과 또 요즘은 사실은 우리가 기존의 저널이 갖고 있던 어떤 속성들을 많이 벗어나고 있죠. 예를 들어 주관적인 네. 에세이 톤의 기사들이 심심치 않게 예. 객관적인 현상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도입되고 있고요. 예.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스갯소리로 저희가 침소봉대 저널리즘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네. 다시 말하면 호들갑 저널리즘인데요. 이런 것들이 요즘 갖고 있는 어떤 매력 같은 것들이 많이 발산이 되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런 얘기들을 호들갑 저널리즘으로 표현하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방송 매체들이 그런 데에서 매력을 찾아낼 수 있다면 좀 이렇게 고답적인 의미에서의 방송보다는 조금 더 재밌게도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하고. 저는 재미를 떠나서의 기본적으로 객관성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객관에 붙들고서는 그 진실을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와서 말하는 사람이 누군지 글을 쓰는 사람이 누군지를 이제 청취자나 혹은 독자가 인지를 하고 그의 의견에 무조건 말도 안 돼 하고 반대를 들 것이 아니라 한번 들어보고 그렇군. 그 사람의 다른 글도 읽어보고, 그 사람의 그렇죠. 다른 말도 들어보고, 만약에 자신의 생각이나 사고관과 뭐 좀 다르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면 되는 거고요. 그렇죠. 요새도 이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저희 그 잡지만 해도, 그 어떤 글이 실렸을 때, 그것을 잡지 전체의 의사라고 보는 독자들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기자 개인의 예. 것들을 많이 가고, 인터넷 사이트도 보면, 그래서 요새 그런 거 많이 뜨잖아요. 이 필자의 다른 글 밑에 있는 목록이 뜬다고 네. 하는 것이, 어떤 그 매체의 개인화 경향들이 상당히 많이 부상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예. 합니다. 예, 한 번쯤 이 예고편보다 재미있다는 항상 그 영화를 미리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한 번쯤은 해줘야 될 것 같아서, 예. 그래서 오늘 한번 했습니다. 왜냐면 이지훈 기자께서, 편집자께서 오늘따라 아주 근사하게 양복을 입고 오셔가지고, 아, 타이는 안 매셨네요. 예. 자, 오늘 이야기 아주 재미있게 잘 들었고요. 다음 주에 또 좋은 영화들을 가지고 만나봤으면 좋겠어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 UFO 중에서 들어봅니다. 아디오스 UFO. 음악이 있는 영화 산책 FM 영화 음악. 접게 접게 들게 바테 yaar karenge. 이번 주에 개봉하는 또 한 편의 영화죠. 구루. 발리우드의 그 신나는 뮤지컬 무대를 헐리우드로 옮겨온 코미디입니다. 이 영화 속의 남자 주인공인 그 라무 역을 맡은 인도 배우 쥐미 메스트리가 부른 곡 초리 초리 고리세였어요. 자, 이번 주 스냅필 인터뷰에는요. 안녕 UFO, 또 품행체로, 그리고 인터넷 영화인 커밍아웃의 시나리오를 맡은 이혜준, 이혜영 두 시나리오 작가를 만나볼 텐데요. 여러분 혹시 시나리오에 관심 많은 분들, 이 두 분께 뭐 물어보고 싶은 것 있다는 분들은 인터넷 게시판으로 많이 많이 질문을 올려주세요. 제가 대신 여러분의 입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자, FM 영화음악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프로듀서 임재윤, 저는 정은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